땐 정말 몰랐었네.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. 어여쁘고 소중했어.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의 꽃.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다.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름거려. 눈을 감으면 더욱 또렷해지는 당신.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. 시간이 좀처럼 가질 않아. 그리움을 잊으려 난 노래하네. 땐 정말 몰랐었네.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. 어여쁘고 소중했어.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의 꽃.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다.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름거려. 눈을 감으면 더욱 또렷해지는 당신.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. 시간이 좀처럼 가질 않아. 그리움을 잊으려 난 노래하네.